그 등장 비즈가 바뀌었군요. 멋있네요. 네. 야. 뭔가 계속 실험하나 봐요. 당신을 두고. 네, 쟤를 하나 놔두고. 만나본데 웃음소리 큰데요? 네, 크게 예. 웃으시네요. 예. 리플레이 주세요 코너의 사연. 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키보드 치신 분이 여자분에서 남자분으로 바뀌었군요. 그러게 말해요. 야, 그래도 음악은 역시 굉장히. 저분한테 오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네. 네, 그럼 읽겠습니다. 레마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리플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군요.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 메일이 날아왔어요. 제 남자친구는 통신병이라 근무실에서 가끔 인터넷도 하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이 제 생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자기 딴에는 이렇게밖에 축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예쁜 메일을 날렸던데 참 난감하네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음악 하시는 네. 분들이 센스가 있으세요. 네. 첫 번째 리플입니다. 그거 군복무 중이라고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그런 사람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수첩 가득 여자 이름 적어놓고 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꼬박꼬박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글씨 잘 쓰는 후임병 데려놓고 초코파이 쥐어주면서 글쓰게 하던 네? 그런 사람들 보면 고참들이 많습니다. 자기 말대로 제대 후에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지만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온 수컷의 본능이 틀림없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라면 왜요? 지금 왜 그러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군복을 예? 입고 남자분이 네. 그럼 제가 네. 이 앞에 대고 읽어야겠군요.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 읽겠습니다. 응?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라면 에? 이번 기회에 에? 이런 버릇을 단단히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좋아 말이야. 네. 네. 네. 네, 그렇구나. 아직 군복 입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저분이 아니잖아요. 저분 아니죠. 저분은 그냥 네. 군복을 입고 온 죄로 그냥 당하신 거군요. 예, 모든 군인을 대표해. 휴가 나올 때 저렇게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는 예. 드문데. 보통 이렇게 군복이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예. 사복으로 갈아입거든요. 사복을 입는데 오늘 그냥 군복으로. 그것도 러브레터 방청하면서 예. 그러니까 전 러브레터 이렇게 오래 했지만 처음이에요. 군복 입고 오신 분이. 저도 군복 입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급했나 보죠, 뭔가. 빨리 오고 싶었나 보죠. 빨리 오고 싶. 뭔가 네. 사실 오늘 휴가 나온 첫날이에요. 오늘 휴가 나온 첫날. 오늘 첫날. 바로 오신 거네요. 예. 네. 그 군대 가서 스타 되겠는데요? 난리 났죠. 난리 나겠는데? 군대 가서 스타는 못 될 거예요. 예. 이 시간이면 다 잡니다. 군인들이 맞아. 다 자요. 다시 지금 안 돼, 안 돼. 그럼요. 다 네.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작성자 지길호라는 분이 고마워. 네 덕분에 오늘 나 다시 태어났어. 근데 넌 오늘 죽어줘야겠구나. 야, 강하다. 야, 단 두 줄인데. 두 줄로. 야, 모든 걸 다 표현했어요. 옛날에 그 우리 마치 그 한 편의 시조를 읽은 듯한 기분 아닙니까? 가장 그 압축적인 곳에 예. 주제를 다 담아놓고 예. 대단합니다. 밑에 무병장수라는 분은요, 군대는 원래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가끔 자기 엄마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물어오는 친구 녀석을 보면 가슴이 아려오지요. 군대에서는 원래 생존과 관련 없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님의 생일보다는 박격포 유효 사정거리, 김병장 이상병 생일, 군가 이런 게 이런 거 암기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남자친구는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남자 편에 서서 철저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군대 들어가면 군가 그 가사가 보통 1, 2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4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외우면 딴 거 외울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죠, 전 그렇죠. 군가 부르다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왜요? 예? 왜? 전 무슨 노래를 부르도 슬프거든요. 전 동요를 불러도 슬퍼요. 네. 군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전선을 간다는 거, 네. 쫙 무겁게 나가야 네. 되는 거, 뭐 높은 산 깊은 골 네. 적막한 근데 이걸 네. 제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전 네. 원래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알잖아요. 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이렇게 부르면 고참이 와서 전우가 다 죽었니? 전우가 다 죽었어? 아 군대 있을 때 아 군가 부르다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맞았죠. 김재동 씨가 뭘 해도 노래가 진짜 슬프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군가 같은 거 부르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슬프다. 군인이 군가 부를 기회가 없었대요.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많은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뭐 300원이에요 뭐 얼마야 만원어치?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아 군가를 부를 기회가 없어. 군가를 해서 몰라요 잘 저는. 자 네, 다음 예. 리플은 유성필 씨가 달아주신 리플인데요. 제 와이프 생일을 3월 2일이라고 했다가 한 3일 정도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 속에 살았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와이프 생일은 3월 3일입니다. 한 번은 겨우 어떻게 그날을 넘어갔는데 제 통장 비밀번호를 와이프가 가르쳐달라길래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생일이야 라고 했다가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참고로 제 통장 비번호는 0302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생일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줘야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 네. 하여튼 뭐 네. 그 군대 가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일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네. 진짜 이분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좀 불안하네요. 네. 근데 그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라는 조직은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그 좀 이렇게 억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도 이렇게 막 계급 사역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막 이렇게 막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뒤에서 상관이 본다든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생일이 아닌 줄 알면서 들켰으니까 여자친구 생일인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주절주절 써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또 야. 그렇죠. 그렇게 써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쨌든 남자친구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예.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여자를 찾아가든지 뭐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